자를 추억에 흠뻑 젖어 함께 춤을 추었네. 저렇건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눈이 툭 그치는 바람에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눈이 조금 더 내렸으면은.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시면은 운전하시는 분들 또 밖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조금 힘드시겠죠. 그래서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사진 좀 찍어볼까 하고 폼을 잡았다가 제가 그만두었습니다. 예,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벌써 달력의 날짜들이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았죠. 조금 아쉽긴 하죠. 한 해가 또 벌써 다 간다 생각하시면은 뒤돌아보면은 크게 막 이루어놓고 이렇게 좀 채워놨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죠. 그렇지만 또 다가오는 새해에 나머지 부분도 조금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그 아이리스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이리스의 삽입곡으로 꿈을 꾸다. 제가 그 노래 참 이렇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또 조금 골라보게 되고 자꾸 자주 듣게 되고. 그래서 아이리스가 앞으로 또 외국으로 수출되면은 또 좋은 반응 그러니까 이제 성공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꿈을 꾸다 제가 골라봤습니다. 가슴속에 바람이 불다 그대 모습 지워져간다. 후회란 꿈을 꾸면서 너를 그리며 난 지금 여기서 있다. 하루를 버틴 것 사랑했던 그 말 때문에 한가 아마 상경원 시장 아니 성남에서 가장 먼저 부대들 아줌마 부대를 컴맹에서 탈출시켜준 그런 학원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와 같이 배우던 사고 한 분을 제가 며칠 전에 상경원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그래서 길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너무 짧죠, 그게. 이야기를 길게 좀 많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집으로 모시고 가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너무 반가웠고요. 나이가 저보다 또 한 살 많길래 기꺼이 언니로 또 모셔야게 됐지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보다 그 당시 고등학생, 중학생들보다 더 먼저 이제 저희들을 컴맹에서 탈출시켜 주셨는데요. 그때 그 당시 배울 때 아주 기본적인 도서 화면부터 시작해서 XTL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깔면서부터 시작해서 뭐 자판 두드기는까지 시작해서 참 자상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굉장히 행운하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쉽죠. 인터넷 들어가려면 뭐 화면에 클릭 한 번만 하면 다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명령어를 다 써야 했답니다. A 드라이버, C 드라이버 뭐 그렇게 해서 명령어를 써가지고 커맨드 컴으로 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다 일일이 쳐서 들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저희들은 그 밑바탕이 아주 튼튼하게 잘 다져져서 지금 어디 가도 빠지지 않을 만큼 컴퓨터를 다룰 수 있고요. 그때 저희들이 또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하면서 가정 교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참 보람도 많이 느꼈는데 무엇보다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른 시기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워 마시고 컴퓨터에 한번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도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발 좀 하며 너를 그렇게 잊어버려 했어. 시간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너 생각하면서 기다린 게 있어. 좋은 사람 사랑했었다면 헤어져도 슬픈 게 아니야. 이별이 내게 준 것은 곁에 있을 때부터 너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 살 수 없지만 힘든 가슴을 올리지 않았던 너 끝내 난 나쁜 남자로 만들었던 너 어떻게든 미워하려 했어. 어떤 말로도 미워할 수 없는 너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좋은 사람 사랑했었다면 헤어져도 슬픈 게 아니야. 이별이 내게 준 것을 조금 멀리 떨어져 너를 해 퀴즈 안에 퀴즈 한번 내볼 테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5 빼기 3과 2 더하기 2 어떤 숫자일까요? 그냥 들으면은 그냥 답이라는 거는 5 빼기 3은 2가 되겠죠. 2 더하기 2는 4가 됐고요. 그런데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5 빼기 3은 예 오해를 타인의 입장에서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뜻이랍니다. 예,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래요. 2 더하기 2는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맞죠? 예, 오해를 자꾸 하게 되면은 사이가 좀 이렇게 자꾸 벌어지게 되는데 서로가 조금씩 이해를 해줄 수 있다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친구분들과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사이가 이렇게 나빠지지 않고 더 좋아지겠죠. 이해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또 그만큼 이해해 줄 것이고 또 나를 더 신뢰할 수 있겠지요. 가난해도 마음만은 따뜻하신 내 어머니 혀도 한 번 못해드린 이 자식을 용서하세요. 어머님의 그 마음을 나는 알고 있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고픔을 참던 어머니 그 깊은 사랑을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두고두고 그 사랑을 어머님께 바치오리다. 어머니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 보면은 예전에는 어머니께서 부침개도 부쳐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떡국 같은 거 따끈하게 끓여주시고 그랬었는데 아, 그때가 참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미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기 멀리 하늘나라 가셨지만 제 가슴 속에는 늘 함께 하시기에 제가 어머니 노래를 한번 골라봤고요. 또 어머니 노래만 틀어드리면은 또 아버님들이 삐치시지 않을까 그래서 또 제가 아버지 노래를 한번 또 골라봤는데요. 예, 어머니나 아버지 우리들한테는 가장 소중한 분들이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면은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밖에 나가시고 그럴 때 조금 걱정되시고 그리고 멀리 이렇게 떨어져 계시면은 어떻게 지내실까 염려도 되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노래도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끝없는 인생길 피땀으로 적시고 소리 없이 돌아선 작은 어깨에 그만 눈물 납니다. 용서하세요 당신 마음을 세월에 심은 이제 제가 질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해도 해도 끝없는 혼자 묻어두시고 한숨으로 깊어진 주름살 보면 그만 눈물 납니다. 용서하세요. 너무 무심해 세월에 심은 이제 제가 질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용서하세요. 너무 무심했던 날 이제서야 알아요 당신 마음을. 세월에 심은 이제 제가 질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그 단 한마디만 가지고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었는데요. 우리 여기 상정우 시장의 아버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멀리 계신 또 아버지가 계시다면은 마음으로나마 또 위로의 말씀 또 전해드립니다. 아버지는 위대하죠. 늘 묵묵하게 말씀도 없으시고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시죠. 여러분들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 한 번쯤 고백해보는 게 어떨까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사랑해요. 예, 아버님들 사랑합니다. 그대 차가워져 마지막 인사까지도 그 한마디 잘 지내라 말도 없이 돌아서줘. 그대는 괜찮아 지금은 행복한가요? 난 이미 들어요 바보처럼 아직도 그대 생각만은 해요. 빈수화기를 들고 그대 이름 불러요. 아무것도 안 채로 그댄 그렇지 않죠. 이제 나의 얼굴도 내 목소리도 잊은 거겠죠. 두 달에게 쓴 편지 보내지도 못하고 내 두 손에 가만히 놓여있죠. 그댄 그렇지 않죠. 너와 나는 얘기도 기억도 모두 묻은 거겠죠. 아직 혼자 남을 수 없는 말 안고 살아요. 우리 함께 걷던 그 거리를 혼자 걸어요. 혹시 걷다 보면 나를 찾는 그대를 만나 다시 그대와 사랑하게 될까봐 오늘 그대 본다면 말해야 하는데 그대 찾고 있었다고 다시 나의 곁에서 떠나려 한다면 이제 난 된다고 지친 기억들 만나는 채로 살기 싫어요. 슬픈 그 거리를 그대 함께 걷고 싶어요. 이런 나의 마음은 그대에게 닿길 바라요. 날씨가 잔뜩 흐린 것 같습니다. 뭐 눈은 더워지 않을 것 같은데 날씨가 조금 이렇게 컴컴하니 그렇게 보이는데요. 장사하시는 분들 힘드시지 않으신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중년이라고 하면 중년이겠죠. 이 나이에 이제 배우러 다닌다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의외로 연기도 좋으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멋지신 분들 참 많더라고요. 이제 제가 작품회 이렇게 전시회를 여러 군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진짜 하얀 할아버지 머리가 새하얗게 채신 할아버지와 또 할머니들 그런 분들이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많이 내놓으시더라고요. 그 전시회 가봤을 때 아 나도 저러고 싶다. 아 나 부럽다.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 작품 이제 내놨는데 부끄럽지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집안 안을 갖다가 뭐 전체적으로 붓글씨 쓴다고 막 식탁이고 밥상이고 제가 다 차지했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아유 딸내미 보고 밥상 사오라고 모자라니까 엄마 밥상 모자라니까 더 사다 드려야 한다고 밥상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해를 해주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조금 용기를 더 얻게 되고 낙관을 또 이렇게 제가 이제 파왔는데 남편이 보고 자꾸 놀립니다. 그걸 가지고 아무데나 또 수집에도 찍어보고 싶다 그러고 제가 부끄럽지요. 아마도 저보고 열심히 더 노력하라고 이제 그런 채찍으로 제가 또 이렇게 알아들어야겠지요. 스스로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저도 제가 상장에 조금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아마도 무한정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더 해야 되겠지요. 긴 하루. 네, 하루가 길다고 하면 긴데 요즘은 더 그렇지 않죠? 금방 가는 것 같은데 달력도 또 며칠 안 남았고요. 이성치대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보험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도중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듣고 있던 신자들이 그랬겠죠. 썰렁해. 아이고 썰렁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또 물었습니다. 또 신제들이 합창으로 그랬겠지 아마도. 사랑해. 예. 평소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소원인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보, 내가 문제 하나 낼게, 맞춰보세요. 뭔데? 말해봐.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남편이 머뭇거리며 주저주저하자 아내는 또 몸을 흔들면서, 여보, 나를 보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옆에서 얘기를 막 들었나 봐요.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받아. 아,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설마 이런 분 안 계시겠죠? 예, 사랑이란 서로가 같이 느낄 때 비로소 아름답게 빛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서로가 같이 주고받을 때 더 빛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흐느껴온다. 제가 이 노래를 노래방 가서 부르면요, 제 식구들이 한참 쳐다봅니다. 너무 이렇게 조용한 노래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 여러분, 목에 염증에 배접이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배접, 열을 내려준다고 하네요. 해열 작용이 있어서 열을 내려주고 가리를 삭혀주기도 한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요. 예, 배를 깨끗이 씻어서 3분의 1 정도 윗부분을 이렇게 도려내죠. 속을 파내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낸 뒤, 꿀 3숟가락 있죠. 3큰술을 빈 공간에 넣고 배의 윗뚜껑을 덮은 다음 찜통기에 이렇게 찐답니다. 우러나온 배즙을 마시면은, 이렇게 해열 작용이 있고, 목 아픈데 좋다고 하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무 있죠. 무를 이렇게 눕혀놓고 윗부분을 잘라서 그 부분에다가 이제 긁어내고, 이렇게 꿀도 넣고, 아마 엿도 넣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꿀이 좀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엿을 한 숟가락 넣고, 그 아궁에 불 있죠. 불 위에다가 이렇게 뚜껑 다시 덮어가지고, 이게 고운 게 생각이 나요. 고왔다고 하기는 그렇고 구웠죠. 불 이렇게 잔불을 가지고 이렇게 덮어놓고 은은하게 구워서 꺼내면은 그 속에 물이 이렇게 맑은 물이 고여 있어요. 그때 이제 감기 걸리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게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어머니들이 참 현명히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은 그냥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은 약국에 가서 해열제 그냥 사다 먹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민간요법도 활용하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매실도 해열 작용이 있고요. 매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 작용. 우리가 무엇을 먹었을 때 배탈이 났거나 뭐 그랬을 때 해독 작용이 있으니까 또 활용해 보시고요. 감도, 예. 감도 감기에 발을 회복이 아주 좋답니다. 비타민C가 사과보다 무려 8배에서 10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군요. 여러분들도, 겨울철 과일, 배나, 뭐, 사과도 있겠지만은, 감 같은 거, 제철에 나는 과일들 많이 드시면은, 감기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카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가인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왜 나는 안 되나요? 카드를 하시죠? 제가 어제 여기 상대원 1동의 함주부 모임이라고 있죠. 성남시 함께하는 주부 모임에 김장에 제가 참여를 해봤습니다. 저는 처음 참여를 해봤는데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가보니까 10시 2시 분 큰 언니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아주 쉽게 그냥 그것도 그냥 막 아주 쉽게 이렇게 일들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조금 게을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데 아마 조금 더 참여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저 나름대로 다짐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제가 중년에 오늘 이제 중년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좋은 것 중에서 제가 아까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우리들한테 딱 맞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빌려왔습니다. 예, 중년의 낭만과 사랑. 한 번쯤 그리워지는 중년에 간직하는 사랑은 마음의 무게를 느끼게 하고 중년의 사랑은 앞만 보고 걸어오던 어느 날 공허한 마음이 고독이 엄습해온가 외로움에 텅 비어있는 마음에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년의 사랑은 더욱 애절함과 그리움만 남기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가짐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것 또한 필요하겠지요. 사랑의 집착은 집착을 벗어버리고 상대를 서로가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는 가슴과 마음으로 사랑을 하며 남자는 그 무엇으로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색 진한 키스보다 가벼운 입맞춤을 좋아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 또한 중요하지요. 남편의 이야기도 아내의 이야기도 모두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사랑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 끝은 깊은 우정을 자리 잡아야 합니다. 고개를 돌려 뒤돌아보면 아, 그 사람 늘 생각하고 기억에 떠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이별. 중년의 사랑이기에 아픈 상처가 없는 이별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치유시켜줄 수 있어야 하며 기쁨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중년의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허전한 마음이 들 때, 비어있는 마음이 들 때 텅 빈 듯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와도 같은 우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중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돌아볼 때 초라한 사랑은 없어야겠지요. 내 가정이 중요하듯 상대의 가정도 중요하게 여겨주어야 하겠습니다. 서로가 지켜줘야 할 가정은 지켜야 하기에 서로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며 오랜 친구와도 같은 사랑이 진정 아름다운 중년의 사랑이 아닐까요? 이렇게 힘든 사랑이기에 더욱 그리움으로 더욱 애절함으로 더욱 슬픔으로 남아있는 중년의 사랑이 아닐까요? 예, 좋은 걸 중에서 제가 살짝 빌려왔습니다. 중년 그러면은 우리 이게 청년도 아니고 노인층도 아닌 그 중간에 아주 중간에 걸쳐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의 이제 40살에서 50세 그 정도겠죠? 예, 여기 상대원 시장에 계신 분들도 거의 그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기, 인생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간에 서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우리 중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 또 자녀들과 또 부모님도 잘 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고 예 저는 화요일에 노래 들려주는 시장에 박신명이었고요. 그동안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예, 행복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들려주는